조선의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에서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 전통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연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연구사들은 올해만도 조선 치마족 우리의 고유한 민족적 특징을 비롯한 30여 건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새겨주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